웃어 어지러워질 정신도 못 차리게 분명 모를 거야 넌 헤아릴 틈도 없어 I think I fall in love with you OTT I got no time to think 1분 1초도 I like what I like 내 느낌 그대로 I got no time to think I like what I like I think I fall in love with you OTT 과한 듯해 그렇다 해도 상관없는 듯해 나 어떻게 너는 way too good 넌 내 맘 알까? 내 맘은 뭘까? I just follow my heart, heart, yeah 이 기분 뭘까 마치 숨값 봐서 exhausted 나는 아무 참겠어 Help, help, help me now 왜 그럴까? 넌 도대체 쉬워서 어지러워질 정신도 못 차리 하면 서늘을 쫙 넘어가 버렸다 날 말려버려 누가 어쩜 이럴 수가 숨겨봐 exhausted 저는 아무 참겠어 Help! Help! Help me now! 왜 이럴까? 넌 또 날 보며 웃어 순식간에 너로